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 참가와 공고민주주의공화국, 앙골라공화국, 나미비아공화국,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29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